살 수가 없나. 나르는 솔개처럼 번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인은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뿌리여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어.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.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